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사실 지금 여행을 갔다 오느라 저번 주에 한 번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못 올렸어요. 그래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이 저의 목표였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계속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노너가 아니라 기사 시리즈예요. 노너는 지금 세 편 정도는 올렸으니까 기사를 한 편 더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좋았던 거,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사는 티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고요. 이혜진 기자가 한 것이네요. 쓴 글이네요.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비결, 휘게휘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라고 하는데요. 2위인 스위스랑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58위, 거의 많이 차이 나고 우리나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가 왜 행복지수가 높으냐 하면, 무상의료와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탄탄한 복지가 국민들의 행복에 가장 큰 미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유모차를 세워놓고 맘 놓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되는 국민 신뢰. 정말 이런 점에서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봤었는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아이에게, 지나가는 어른들께 인사를 해라 라는 거를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은 다가가지 말라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정말 달라진 점이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라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휘게라는 단어는 덴마크 사람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편안함, 따뜻함, 친밀함, 단란함 등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코지니스쯤 된다고 해요. 이 코지니스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COZINESS.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행복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커다란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작은 친절이나 기쁨 속에 있다. 이러한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휘게와 휘겔리라고 합니다. 휘겔리한 시간 보내세요. 만나서 정말 휘겔합니다. 정말 휘겔리한 집이군요.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휘게이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이웃과 공동 텃밭을 가꾸는 것, 추운 겨울 친구들과 장작불 앞에서 마시는 핫초코, 주말 저녁 가족들과 보드게임하기. 경제학자 행복연구소 CEO인 마이크 비킹은 테드 강연과 저서에서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의 원천이 바로 휘게라면서 샴페인보다 차가 휘게하고 컴퓨터 게임보다 보드게임이 휘겔리하며 마트에서 산 비스킷보다 집에서 만든 비스킷이 휘겔리하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다. 그렇다면 휘게의 소박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행복의 밑천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휘게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의 자세이다. 런던에 살다가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이사한 한 기자는 2012년 덴마크가 세계 행복지수가 1위에 선정됐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가디언에 이런 기사를 썼다. 덴마크에서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요즘 남편은 매일 저녁 14개월 된 딸 리브의 목욕을 시켜준 후 재워준다. 평일에는 낯선 사이였다가 주말에 다시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여느 런던 가족과 달리 우리 둘은 언제나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최고의 단짝이다. 마이크 비킹이 코펜하겐 외곽 소도시의 드라고르시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상에서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혼자보다 3, 4명 친밀한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휘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휘게는 평등의 삶의 자세이다. 덴마크에서는 누구도 남의 주목을 받으려 하거나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독차지하지 않는다. 평등은 덴마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휘게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덴마크 사람들이 휘겔리안 저녁을 준비할 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분담한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인 혼자 부엌에서 무언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자기 몫의 음식을 준비한다. 이런 때는 누구나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휘게는 자신의 좁은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을 포용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우리도 덴마크 사람들처럼 휘게한 삶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수 있다. 허허 벌판에서 내 생존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싶을 만큼 허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지만 작은 일상에서나 작은 행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마이크 비킹이 추천하는 휘게 실천법을 소개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휘게 10계명. 첫 번째, 분위기.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휴대전화를 끈다. 현재에 충실하자. 세 번째, 달콤한 음식. 초콜릿, 쿠키, 케이크, 사탕을 가끔씩 먹는다. 네 번째, 평등. 나보다는 우리. TV 시청 등 뭔가를 함께 해보자. 다섯 번째, 감사. 만끽하라. 오늘이 인생의 최고의 날인지도 모른다. 여섯 번째, 조화.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든 뽐낼 필요가 없다. 일곱 번째, 편안함. 휴식을 취한다.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덟 번째, 휴전. 감정 소모는 그만. 아홉 번째, 화목.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다져보자. 열 번째, 보금자리. 이곳은 당신의 세계이다.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다. 여기까지가 기사였고요. 진짜로 요즘에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 같은 20대도 그렇지만 30, 40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 반복적인 쳇바퀴의 삶에 갇힐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날 것이냐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20대들이 그 쳇바퀴 삶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취업이나 뭐 그런 거에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 쪽으로 정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저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쳇바퀴 같은 삶이긴 하지만 좀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삶이 불행한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쳇바퀴 같은 삶의 삶 속에서도 좀 작은 것부터 조금 좋은 느낌을 그거 하루에 좀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러한 덴마크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사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솔직히 비자금은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금 탈세 같은 거를 좀 덜 한다면 그리고 뭐 뭔가를 조금 더 그 부자들에게는 조금 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이런 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뭐 좀 마음가짐의 차이겠죠. 지금은 혐오 범죄도 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지금은 대통령 문제도 있고 언젠가는 정말 이런 사회가 되어서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마음이 편해서 내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가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일단 제 자신 안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오늘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